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이 국제축구연맹 201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에서 연전 연승하여 영예의 우승컵을 쟁취했습니다. 3일에 진행된 결승 경기에서 우리나라 팀은 프랑스 팀을 3-1로 누르고 영예의 제1위를 쟁취했습니다. 시상식에서는 국제축구연맹 201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 여자 축구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금메달이 수여되었습니다.